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5절 먼저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대중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네. 자, 6장 5절입니다.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냥 편리상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금요일날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3일 계시고 물론 이스라엘의 시간 개념은요 목요일 저녁부터가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좀 우리랑 다르죠? 왜냐하면 저녁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녁부터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개념하고 조금 달라요. 어쨌든 그 목요일 저녁, 우리한테는 목요일 저녁이지만 그들한테는 금요일이겠죠. 네, 그렇게 시작되고 주일날 이제 아침에 오늘 이 아침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게 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은 오늘 우리가 읽어본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그 25절, 4장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대중이 되고. 네. 아멘.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이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하려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주신 시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고통당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나요? 십계명을 주셔서 이런 나만 이렇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이 십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십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십계명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그냥 건져내신, 구원해 내신 다음에 시내산으로 끌고 가셔서 그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구원이 일어난 다음에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었어요. 또는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축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었다는 거죠. 십계명이 언제 주어졌는가 이거를 우리가 눈여겨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인간에게 요구하는 그 명령들은 그걸 니네들이 다 지키면 내가 구원해줄게, 그걸 다 지키면 내가 축복해줄게 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져내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된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죠? 어린 양을 이렇게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만 살았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그 집에만 그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그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결국 하나님에게 심판받아야 되는 존재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 거기서 건진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것은 십계명이란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도 아니고 축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십계명은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네. 자, 우리 신명기 28장으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우리가 많이 읽는 그 성경 중에 많이 좋아하는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28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모든 명령의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계명이 의도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2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이요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오. 네, 그리고 2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 3절도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여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네, 우리가 좋아하는 그 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십계명을 포함한 십계명은 가장 그 어떻게 밑바닥에 있는 가장 쉬운 그 계명이고 나머지들은 조금 이제 더 상위의 계명들인데 그 모든 걸 다 지키면 내가 이렇게 축복하겠다. 넌 그렇게 지키면 정말 축복받을 존재다. 이런 축복을 받을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 축복의 내용이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예요. 너가 말씀을 다 지키면 지키려고 노력하면이 아니라 다 지켜 행하면 내가 이렇게 축복할 거다가 14절까지라고요. 그리고 15절부터 15절부터 68절까지 몇 배입니까? 14절까지가 축복에 대한 내용이고요. 15절부터요. 15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한 개라도 어기면 이 모든 저주가 다 지키다가 한 개라도 어기면 네, 이 모든 저주가 임할 건데 그 저주의 내용이 15절부터 몇 절까지예요? 68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내용보다 지금 저주의 내용이 지금 몇 배가 더 많은 거예요? 네, 3배, 4배가 많은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명령들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네. 지켜라. 지켜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지켜라 주신 게 아니라 물론 지켜야 되는데 지키려고 해도 우리는 십계명조차 하나라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지킬 수 없는 자들인 것을 아시고 뭘 깨닫기 원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네.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용서 때문에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닫기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그 자비 때문에 살고 있는 존재구나 이스라엘이란 백성이라는 것은 그것을 알라고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십계명을 딱 기준에서 볼 때 사람은요 하나도 못 지키거든요. 십계명 하나도 못 지키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뭘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축복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그 기준에 의하면 저주받아야 되는구나. 이 1절부터 14절에 나온 그 축복은 고사하고 15절부터 68절까지 나온 그 하나님이 막 진노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저주의 내용을 받아야 될 사람이 바로 나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그런 저주받아야 될 내가 지금 숨쉬고 있네. 살고 있네. 내가 그런 내가 구원받았네. 그런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고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를 받고 있네. 이걸 생각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내가 숨쉬고 있는 것이, 내가 걷는 모든 길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저주받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은혜란 건 뭡니까? 자격이 없는데 베풀어지는 거죠. 그 자격이 없는데 베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십계명을 못 지킬 줄 알고 뭘 주셨습니까? 제사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십계명을 어기면은 그 어긴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못 나가니까 제사라는 걸 드려서 동물의 피를 쏟아서 그 죄값을 대신하게 하고 그리고 나한테 나와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준 다음에 제사 제도를 주셔요. 못 지킬 거 아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간직하기를 원하셨냐면, 아,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것도 그 어린 양의 보혈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도, 예? 제사 제도 때 제사를 드리면서 나 대신 죽는 그 짐승 있잖아요, 어린 양. 예?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어린 양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그걸 알고 그걸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십계명과 제사 제도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의 의도와 제사 제도의 의도를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십계명을 갖고 있어. 난 뭐 이 십계명이 있으니까, 나는 말씀이 있으니까 나는 다른 민족과 달라. 나는 제사 제도라는 것을 갖고 있어. 어? 제사를 열심히 이렇게 막 하나님이 하는 대로 다 드리는 걸 해, 나는. 그러니까 그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십계명을 갖고 있다, 제사 제도를 갖고 있다, 이게 자기의 자랑이 되고 이걸 통해서 자기의 죄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나는 갖고 있고 나는 그냥 제사를 말씀대로 지키고 있다라는 이것이 자기의 어떤 자랑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먼 대로, 십계명 갖고 있어도 먼 대로 가버리고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제사를 갖고 제사 제도를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눈먼 거, 막 병든 거, 막 그런 거 드리면서 그냥 그 형식만 막 이렇게 취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구약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결국 십계명과 이 제사 제도는요, 이 인간이란 존재 있잖아요, 그 존재를 바꿀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정말 인간을 위해서 주신 그 십계명과 이 제사 제도조차도 그 죄악된 그 성향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돌에 쓰여진 그 글, 십계명 골판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로마서 8장 3절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3절. 자,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네. 율법,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은요, 우리 육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말을 해도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행하시는데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 그리고 제사 제도가 그 심지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조차 바꿀 수 없었어요. 그 죄악된 성품, 죄악된 그 성품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나는 제사를 지냈으니까 복 받아야 되고, 나는 그 율법을 갖고 있으니까, 노력하고 있으니까 복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복은 안 주시고 계속 이제 막 다른 나라에 심판받게 하시고, 멸망받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사실 정말로 분명하게 깨달아야 했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 저주받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 망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심판만이 합당하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로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있을 때 마치 그 말라기서에 있는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그냥 그 제사장부터 다 망가졌을 때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뭐 백성들이 다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행복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을 그때 말라기 그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포기하셨나?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지 않기로 하셨나? 하는 그때,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타락해 있었을 그때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수님이 대신 지키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 사시면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 지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은 사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킨 자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거든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죽으셨잖아요. 다 이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켰다는 것,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종한 예수님은 사실 뭘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그 28장, 신명기 28장에 나온 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그 모든 복을 예수님은 받으셔야 합니다. 그게 합당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처참하게 죽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복을 받아야 될 그 존재가 가장 큰 저주를 받고 있냐는 거죠. 그 이야기가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4장 25절의 이야기예요. 4장 25절 보세요. 앞부분.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은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내 죄. 죽어 마땅한, 저주받아 마땅한, 심판받아 마땅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의 대가 있잖아요.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 영원한 심판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립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외침은 우리가 사실 영원히 지옥에서 외쳐야 될 나의 외침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버려두냐고. 근데 사실 그거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하나님께 지은 죄거든요. 이 땅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거든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 죄에 대한 대가가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거든요.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는 거. 근데 그 심판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내가 받아야 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 하나님의 십계명에 의하면 아무것도 못 지켜서 그냥 그 저주만 받아도 할 말 없는 그런 우리의 그 자리를 예수님이 취하셔서 대신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새겨야 되는 것은 아,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 이것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더 분명하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길래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하길래 예수님이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했는가. 이걸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율법에 의하면 모든 그 저주를 다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게 나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지 않는다면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그게 바로 25절 그 하반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또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내가 받을 죄 있잖아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뭐예요? 죄의 삯은 사망, 영원한 죽음, 영원한 하나님께로부터의 단절, 이게 죽음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 죽음의 대가를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대신 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내 죄가 사라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받을 심판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내가 받을 심판이 사라진 것뿐이에요. 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죄를 져요? 죄인이라서 죄를 져요. 죄가 사라진 게 아니라 죄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심판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죄를 갖고 있는 이 상태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갖고 있는 이 상태로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볼 수가 없고, 죄가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을, 그 존재를 심판하셔야 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죄에 대한 심판은 없어졌지만 죄인이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완전한 의로움이란 게 필요해요. 의로움. 여기서 이제 의로움이란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킨다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다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다 안 해야 합니다. 십계명을 포함한 거.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십계명 우리는 하나도 못 지킨다고요. 정말 잘 생각해보세요. 다 보면은 거짓말하지 마라 쉬울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다 하나도 못 지킵니다. 조금만 생각해, 깊게 생각해봐도 우리는 하나도 못 지켜요.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 뭐라 하죠? 너 친구 속에, 아니 너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거 그게 살인이다. 어떻게 우리가 예, 거기서 어떻게 벗어나요? 그렇죠? 하나도 그렇게 못 지켜서 우리는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예요. 이해가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어떤 의미냐면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킨 분이다라는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만 모든 내 계명을 지켰다. 그래서 나는 예수에게 부활이라는 그 영광을 준다. 그런 의미라고. 물론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도 함께 합니다. 이 두 가지 가치거든요.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성경이 얘기도 하고 예수님이 일어나셨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셨다는 거고, 근데 그 지키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어떻게 돼요? 그게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덧입어서, 그 의로움을 옷 입어서, 나는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데 그분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옥에 안 가게 되는 그 이유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이유도 뭐예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계명을 사시는 동안 다 지키고 부활하셔서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 죄가 예수님이 가져가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의로움,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얻으신 그 의로움은 내게 되냐?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네. 그것은 바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예수님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연합시킵니다. 묶으십니다. 그래서 내 건 예수님이 가져가 버리시고 예수님 건 내 것이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로마서 6장 5절의 이야기예요. 6장 5절. 6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이거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또 찾아보면 좋겠지만 일단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 보내주신 성령이 하신 일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결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6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죄가 되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네. 우리가 예수님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이걸 쉽게 말씀드리냐면 바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식 있잖아요. 자녀들. 그 관계를 생각하면 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누가 만들어줬죠? 내가 만들었습니까? 아니, 내가 원하는 자식이었나요? 아니죠. 네. 또 자녀들도 나 같은 부모를 원했을까요? 안 원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보이는 이렇게 해주면. 그러니까 이 부모와 자식 관계는 우리가 원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연결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된 연결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부모가 애써서 수고해서 번 그 돈이 자녀의 것이 되죠. 용돈을 주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부모의 돈이 자녀의 돈이 돼요. 그리고 자녀의 돈도 자녀가 벌면 부모가 알아서 가져가죠. 물론 이제 어렸을 때이지만,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서로의 것을 다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가서 아, 잘못했습니다 하면 상대는 그것을 자식이 잘못했습니다 한 걸로 인정해 주죠. 그렇죠? 그렇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되고, 부모가 열심히 얻은 것이 자녀의 것이 되고, 자녀가 실수한 것이 부모가 그냥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렇게 관계가 되는 것처럼, 그와 똑같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와 예수님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묶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내 죄가, 내가 지옥 갈 그 죄가, 내가 심판받을 그 죄가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그렇게 대신 치워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순종하셔서 얻으신 의로움이 바로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할 때마다, 믿는다고 할 때마다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것은, 아, 내가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구나. 예수님하고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 예수님의 은혜이구나. 예수님 덕분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를 우리의 죄와 그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게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해도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 수 없어요. 천국 가게, 아니 지옥 못 가게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내 자녀를 사랑해도 그 자녀를 천국 가게 만들어줄 수도 없습니다. 물론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일을 예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억만 보화가 있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없어요. 내가 지옥 가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일을 예수님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우리의 신자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알고 살아가는 게 신자인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와 연결되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끝까지 책임지잖아요. 물론 어른이 되면 보내야 되지만 끝까지 책임지잖아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는 책임지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나와 연결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 바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이제 붙들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 혼자 막 열심히 해서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로,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그 사람들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절마다 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와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고 그분이 날 책임진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 확신을, 그 기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대우를 받습니다. 예수님만이 사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 아들인데, 그 아들의 자격이 내게 돼요. 왜요? 내가 예수님하고 연결돼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하고 연결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여러분들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게다가 예수님도 책임지시고 성령님이 책임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인생이 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항상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아,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족한 게 없습니다. 아멘이 안 되시죠? 부족한 게 지금 너무 많은데, 네,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 채워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여러분들 부족한 게 전혀 없게 하나님 하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여러분 평생 믿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얘기죠. 두 번째 뭡니까? 이것도 따라 볼게요. 내게 절망이 없다. 네. 그분이 날 책임지신다는 것은요, 내가 아주 엉망진창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도 그분이 모든 것을 바꾸셔서, 그리고 모든 것을 역전시켜서 결국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죽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든 거죠. 내가 죄져서 내가 만든 그 나의 가장 큰 실책이고 잘못입니다. 엉망진창이 어떤 거예요? 근데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이 생명과 부활을 만들어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인간이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조금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 죄를 짓고, 네, 또 엉망진창으로 뭘 만들어도 그분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또 따라해 보십니다. 나는 부러워할 것이 없다. 우리는 부러워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스러운 부활, 그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인 거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부활이라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새로운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 더 이상 우리 늘 아파가지고, 그렇죠, 사는 동안에 힘들고 또 상처받고 뭐 이런 우리의 마음도 아프고 정신도 아프고 육체도 아픈 그 우리들의 몸이 정말 이제 더 이상 그런 고통 없는 영원한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또 우리는 늘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런 또 압박감도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뤄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불할 것이 없죠. 또 천국도 주어졌고 뭐가 더 이상 불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의 운명은 결국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의 그 이야기를 이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시편 23장을 같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23장입니다. 23편. 여러분들 1절부터 3절은 부족함이 없다, 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4절은 절망할 거 없다 이런 얘기고, 5절에서 6절은 너의 결국은 너의 운명은 영광스러울 거다. 그러니까 부러워할 거 없다. 이 세상 살면서 남들 보면서 너희들 부러워할 거 없다. 그 얘기거든요.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23장 1절부터 6절 같이 큰 목소리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놀라운 그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축복,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크게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게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 바치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절망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만든 죽음도 하나님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역전시키실 그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부럽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나간 사람들이, 그거 잠깐이에요.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영원히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또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부족함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인천하셨네.